사랑했을 때 우리 사랑 이대로 영원하기를 그때는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 그때는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 Bermusim kita bersama menyemai ikatan cinta tak mungkin kasihku hilang ku kunci hati untukmu manyake neka pokoka namuna sete tamyo 나 너무나 빠져요